Pops News. 맥컬리가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6일까지이며 2021학년도 1, 2학년 학생이 참여 가능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학기당 3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 바랍니다. 제25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상영작 출품 공모 안내입니다. 장편, 단편 영화 모두 출품 가능하며 수상 시 최대 2천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단편 4월 16일, 장편 4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프로그램 팀에 문의 바랍니다. 제3기 대학생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모집 안내입니다.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전국대학교 재휴학생이 지원 가능하며 활동 우수팀엔 상금이 주어집니다. 지원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문의 바랍니다. KTNG 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입니다. 봉사단으로 선발되면 5월에서 8월 약 4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활동 장학금과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2021 언택트 교육지원 봉사단 모집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두 번째 사전투표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현장은 대기 인원이 많지 않아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는 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투표 방역조치 역시 지난 4.15 총선과 비슷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도 마찬가지로 투표소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받은 뒤 발열 체크를 하고 제공되는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투표장 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인 사례가 29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진행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대본 회의에서 정 총리는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많아 4차 유행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1일 확진자 수 역시 4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며 다시금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정부와 국민 모두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확산 방지를 위해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신입 개발자 공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채용 규모는 세 자릿수이며 4월 중에 서류 전환과 코딩 테스트를 실시하고 5,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면접을 실시합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비전공자 역시 지원 가능합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합격자는 7월 입사 예정으로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경찰서 핵심 간부 두 사람이 직장 내 갑질 및 폭행, 폭언, 접대 등 의혹으로 대기 발령 등 인사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019년에도 근무 중 상습 음주 등의 논란으로 경찰서장이 교체되고 장기 근무 경찰관들이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경찰서장인 박모 총경이 부임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비위 의혹으로 대기 발령이 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 총경은 근무시간 음주 및 술자리에 여성 부하 직원을 불러내거나 경찰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천지인,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